over. I'm sorry. Do it now. Do it now. 뭐라도 난 네 말 모르겠어. 나 싫다는 네 말을 모르겠어. 완전히 미쳤어. 정신차려 미쳤어. Are you crazy? Are you crazy? 간다고 슬픈 척 연기 말고 떠난다고 핑계도 그만 말해. 완전히 미쳤어. 정신차려 미쳤어. Are you crazy? I really want to get away. 네 말 말은 그 차가운 말은 I'm sorry, I'm sorry. 사랑한다더니 너무 귀엽다더니 oh, 그렇고 그런 거지 말야. 네 이별에 마른 듯 당당한 말은 I'm sorry, you tell me sorry. 뭐 누가 변해도 너만은 아니란 말 oh, 누구나 말하는 그런 뻔한 말일 뿐이야. 뻔한 너의 한마디, 웃기는 너의 한마디, 짜증난 너의 한마디, 화가 난 너의 한마디. Oh, back to me, I'm so crazy. 나라도 너에게 전부 다 준 나였는데 갑자기 떠난다고 완전히 미쳤어. 정신차려 미쳤어. Are you crazy? Are you crazy? 가라고 마음 다 떠난 사람 보낸다고 더 이상 적지 않아. 완전히 미쳤어. 정신차려 미쳤어. Are you crazy? I really want to get away. 네 마지막 말은 그 차가운 말은 I'm sorry, I'm sorry. 사랑한다더니 너무 귀엽다더니 oh, 그렇고 그런 거지 말야. 네 이별에 마른 듯 당당한 말은 I'm sorry, you tell me sorry. 뭐 누가 변해도 너만은 아니란 말 oh, 누구나 말하는 그런 뻔한 말일 뿐이야. 뻔한 너의 한마디, 웃기는 너의 한마디, 너의 한마디, 화가 난 너의 한마디. Oh, oh, back to me, I'm so crazy. 네 말에 내가 또 무너져. 네 말에 하늘도 무너져. 악몽 같은 네 말 듣기 싫어 제발. Oh, no, no. 내 귀가에 울려